없죠. 친구들이 다 걱정해. 네 앞에만 서면 심장이 뛰어서 행동이 서툴러서 미안해. 아직도 조절이 안 돼. 나 갖고 놀지 좀 말래. 왜 자꾸 front 하는 건데. No, no, no. 그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. 너를 노래해. 너를 노래해.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. Baby, 아까 널 연기증 날 정도로 아낀다. No, yeah. 마주치면 애써 고개를 돌려. 혼자서 고민만 하고 이러면 될 거니까. 그러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. 너를 노래해. You. 너를 노래해. You. 날 정도로